일이 끝났는데 불을 꺼도 돼요? 1번. 네, 불을 끄면 안 돼요. 2번. 네, 일이 아주 어려워요. 3번. 네, 일이 끝났으면 끄세요. 4번. 네, 불이 나면 전화하세요.